그애와 나라는 남 몰래 만났네. 그애와 나라는 서로가 좋았네. 그애와 나라는 사랑을 했다네. 하지만 지금은 그애는 없다네. 그 애를 만나면 한없이 즐거웠네. 그 애가 웃으면 덩달아 웃었네. 그 애가 슬프면 둘이서 울었네. 그 애와 나랑은 사랑을 했다네. 하지만 지금은 그 애는 그애의 이름은 말할 수 없다네.